가지만 거기까지만 바란다고 해 열어 보였네. 사랑하기 때문에 잡기도 하고 놓기도 하는 변덕스런 그대 장난 앞에 만나면 그냥 무너지는 이 마음을 알고 있는 당신이 미워 미워요. 거기까지만 바란다고 해놓고 내 마음 속속들이 들키고 말았네. 사랑하기 때문에 잡기도 하고 놓기도 하는 변덕스런 그대의 장난 앞에 만나면 그냥 무너지는 이 마음을 알고 있는